하나도 떨어질 때면 아련히 떠오른 모습 잊혀진 사랑 둘이서 걷던 오솔길 나 홀로 거닐어보면 귓가엔 맴도는 음성 잊혀진 사랑 바뀌고 난 후 이제와 생각해보니 서글픈 추억이었네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름도 잊혀졌어요 세월이 너무도 흘러 잊혀진 사랑 너무도 흘러 잊혀진 사랑 잊혀진